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그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 나는 이것을 잘하고 난 이런 것을 가졌어, 난 이것을 드러낼 만해 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뤘다, 성취했다, 얻었다, 누렸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할 때도 그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된 상도 내가 한 어떤 노력,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도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이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공부하고 밥 먹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뭐 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신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신자라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참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묻는 청년들 있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청년들이 묻는 질문이 그 뭐 앞에 시상식에 나가서 혹은 뭐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 하나님 그게 영광 받는 거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다고 1등하고 뭐 돈을 세계 최고 갑부로 벌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기독교인인 사람은 그 앞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시상식에서 그때 슈퍼스타 K 뭐 이거 최근 거에서 1등한 사람이 그랬어요.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네?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신보라는 어떻게 했어요? 1등에 그 뭐 상 받고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렇죠? 사람들 뭐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몸으로는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공로, 누구의 행함이 더 크냐, 누가 더 멋지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를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몸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가 한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내가 한 행한 일의 크기를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서로를 막 구분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높네 너는 낮네 하면서 그렇게 늘 이렇게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더 많은 스펙을 갖고 있고 내가 더 뭐 지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고 내 배경이 이렇고 여러분들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가 다 뭐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자기의 환경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높고 낮음을 그렇게 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거에 의해서 열등감 느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은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행하는 그 행함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다 악하고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다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오직 자신이 행하신만이 의롭고 오직 그것만 인정받을 것을 예수님은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 그냥 아 훌륭하구나 존경할 만하구나 그런 정도의 그런 행함을 가지고 행함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것을 평가하는 수준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행하심을 부처가 행한 자비와 어떤 그 어떤 그 어떤 남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행함과 어떤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눈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이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정도의 본을 받아야 될 훌륭한 사람의 어떤 희생정신 그리고 행위 그것으로 여길 뿐이지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루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늘의 의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위대한 어떤 일 본받을 만한 일로 여길 뿐이지 그것이 정말 모든 인류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가장 존귀한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진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안정적인 어떤 직장, 좋은 가정,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의 행하신 일들만이 그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기를 합당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는 아무리 인간이 고상하고 그리고 아무리 고품격적인 그 인격의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감동할 만한 그런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발꿈치도 내밀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한 일이 있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가치하다고요? 물론 우리끼리 비교하면 그래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얘가 좀 더 착하고 얘가 좀 더 잘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동의해서 아 이게 훌륭하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분 존재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했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가치가 있게 되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이 막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직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구원 받은 신자들은 자기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것만을 의존하는 자가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서 간증하는 걸 너무 별로 진짜 안 좋아해요. 간증하면은 뭐 얘기만 해요? 다? 자기가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순종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축복을 받았느냐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허벌라이프 가도 이게 해요. 그런 간증은 알아요? 그 갔다 온 사람이 저기 있는데 우리 경철이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간증한데 그렇게 누구는 성공을 못했는데 허벌라이프 해가지고 살 빼는 거 성공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해가지고 막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퍼져가는 게 그게 허벌라이프인데 교회도 마치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것들 드러내면서 그것을 막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커져가는 교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교회들은요 간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 아, 그 내가 한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앙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만 높이는 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얘기해도 왜 깨달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인지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이 말씀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뭐에 감동받은 줄 알아요? 예수님 죽는다는 감동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아, 물론 나도 한몫 거두는 것 같긴 하지만 못 깨달았는데 나도 한몫 이렇게 거두는 그게 있지만 아 예수님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는데 뭐 그렇죠? 제가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알잖아요. 난 죄인이다.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록 그거를 자꾸 죄 짓는 데 사용해서 문제인데 여러분들 왜 제자들은 깨달지를 못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당연히 그 길을 가면 제자들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뭐야? 듣기 싫은 거야.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누가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는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죽는 거, 내가 망하는 거 그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한 대우를 받는가, 더 좋은 환경과 상황과 그 영광을 누리느냐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뭔가 더 내가 멋있게 훌륭하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러한 마음이라도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토론한 게 뭡니까? 우리 33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문제가 이거 제자들 너무 이게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얘네들은 심각하구나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는 죽는 길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끼리 싸우는 내용은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 그 목표와 그 여러분들 삶의 인생에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쟤보다 잘 되는 거, 쟤보다 높아지는 거, 쟤보다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난 십자가 질 거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가 목숨 다해서 그거 막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호되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호되게 혼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또다시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서로 이게 막 논쟁하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아 내가 더 높다.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큰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더 위대한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아홉 제자가 그 병든 한 그 뭐예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막 그 있잖아 그 뭐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아니 그 뭐야 엘리야와 모세까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신비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별 볼 일 없게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렇게 막 패배자처럼 있으니까 아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자기네들은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우리들은 얘네들보다 더 우월한 그런 자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뭐 그런 어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비교하면서 늘 교만에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상담하는 사람들은 아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행복해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계속 비교하고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처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뜨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미련한 짓이고 우리를 스스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짓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남들이 불안해 그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는 것, 심지어 그 믿음도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뭐 우아래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서열이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절대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쌓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제일 많이 쓰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가졌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함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너희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무사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섬기는 자가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제발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아 그럼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장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도 첫째 되는 존재가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과연 누가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다 정말 말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보윤이를 사랑하고 보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만 열심히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막 하지만 항상 그러지 못합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아 모르겠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밀어두고 저 눕고 그래요. 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종으로서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섬겨서 미안해요 항상.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첫째가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참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세상에 인간들이 경험하는 제일 큰 고통을 다 쌓아서 모든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그 불행을 다 쌓아가지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하고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류가 경험한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큰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거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분이 이루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천국에라는 그 선물,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그 선물 앞에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무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업적도 훌륭하고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야 첫째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나라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37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이 곧 우리 뭐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막 뭐 어린아이한테 잘못하면 막 엄청 가정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낮은 자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부모의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고 아직 자기 선택권이 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나야말로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대어요?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 어린아이를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 여기면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여기면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 갖고 있는 것과 가지지 않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고 또 교만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낮고 높음의 문제가 그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에 대한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그것을 존중해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그 별볼일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주부로 요즘 여자들은 주부하기 싫어하죠. 그거는 뭐 능력 없는 여자들만 하는 거고 뭐 그냥 밥만 할 수 있는 그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부를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거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라 뭐 이걸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는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을 내가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하나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밥 먹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앞에 나서서 막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해야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뒤에서 작은 양보한 거 예수님 때문에 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예수님만 높임받는 곳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예수님만이 가장 첫째 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었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또렷이 오롯이 보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쌓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실 일들에 비하면 인간이 쌓은 그 어떤 것도 세계 뭐 신기록 뭐 올림픽에서 이룬 모든 것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거기에다 의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일들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 해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숨쉬고 밥 먹고 친구랑 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좀 남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에서도 좀 섬기고 다른 자기가 처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좀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남들을 안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그것이 상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때문입니까? 아닌 거죠. 당연히 소중한 그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아무튼 뭐 우리 직장인들은 뭐 계속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똑같은 일상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나의 삶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걸 아시고 그 매번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아까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좀 찬양합시다. 꺼졌습니다.